내 빨간 팬티는 내 참이 좋은 그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도라라 지구야 두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 위대 친구가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내 인내 내 카리스마 싸 이즈 가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 위대 친구가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호박형의 S자야 위 아래 노숙한 웨스트로 저도 한 바퀴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도라라 지구야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 위대 친구가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내 인내 내 카리스마 싸 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 위대 친구가 슈퍼맨 유사품에 주의해요 호박형의 S자야 위 아래 노숙한 웨스트로 오늘도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달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도라라 지구야 두 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한 슈퍼맨 친구가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바퀴 모양 아 참